괜히 앞에 내려와 기꺼이 받을 crown 나 왜 back and touching down It's the king of the town on the streets in the crowd Take that 가져도 돼 모든 걸 Yeah we coming for that 너에게 내 전부를 걸어 그 순간 느낀 주제 너라는 운명의 장난 같은 pain 쉽게 마음을 뺏겨가 선택지는 하나 right or die whoa, whoa, whoa, whoa. Yeah sirens in the night whoa, 너를 노리는 sight 그렇게 갖고 싶었다 Yeah 마주치는 시선 속 내 끄는 손 움직일 수 없게 날 만들어 넌 너를 향한 예감은 하나 둘 매번 적중해 심장을 파고든 감각이 새겨져 내게 Coming for that yeah, 너에게 내 전부를 걸어 Now we coming for that 절대 누구도 허락할 수 없어 망가지더라도 다 던져 널 위해 지켜낼 crown Coming for that 유일한 주인은 너니까 손을 뻗어 망설이지 마 Coming to the throne 수많은 눈이 원망을 해 난 오직 네 눈길 하나면 돼 Heart through the heart for you to see 남은 건 오직 너의 선택 whoa, whoa, whoa, whoa. Yeah, sirens in the night whoa. 이미 시작된 fight whoa. 후회는 없어 난 whoa, whoa, whoa, whoa. Yeah, 좁혀지는 시야 속 날 향한 손 그거면 안 되는걸